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줘 우린 시들고 그림 속에 많이 멍들었죠 I'm singing my blues 다른 눈물에 다른 슬픔에 길들여 I'm singing my blues 뜬 구름에 같은 하늘 다른 곳 너와 나 비 엄마니까 너에게서 떠나주는 거야 님이란 글자에 저 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나서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지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줘 봄이 지르고 그림 속에 멋진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나름는 촉촉히 기억 가득 내 사랑 괴롭기도 외롭기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자 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한 말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아 깰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지린 내 맘 너는 떠나도 난 그대로 있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봄이 시들고 그리움 속에 나를 멍들었죠 오늘도 파란 저 달빛 아래에 잠이 들겠죠 꿈속에서도 난 그대를 찾아 헤매이며 이 노래를 불러요 I'm singing my blues 다른 눈물에 다른 슬픔에 I'm singing my blues 뜬 구름에 다 같이 더 크게 뜬 구름에 날려보낸 사랑